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진정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시죠? 네.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또 이제 합병증이랑 같이 발생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강원도 지역에는 가뭄이 또 극심해서 또 수많은 또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이런 삶의 그런 어떤 환경도 그렇지만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도 만만치 않죠. 네. 집안에 꼭 문제를 일으키는 또 애들도 있고 또 다 컸다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커서도 말썽이고 네.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도 또 나 자신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과 생각과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수많은 끝도 없는 문제와 문제가 이렇게 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확실하고 문제투성인 이 모든 현실에 맞서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거두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 현실과 상황이 계속 흔들리면서 누가 이거 얘기하면 저거 막 두려워하고 저거 얘기하면 또 저걸 두려워하는 거기서 메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참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이렇게 이루어오고 또 문화를 발달시키고 교육을 이렇게 해오고 해왔지만 정말 이 어떤 이 현상과 현실과 어떤 위기 앞에서 정말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 삶을 이겨낼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죠. 목표를 가지고 나가라. 꿈을 키워야 된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인맥이 중요하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삶의 철학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주장들과 원리들과 세상이 말하는 철학들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죠. 그게 있었더라면 사람들은 더 행복했을 거고 아마 더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었을 텐데 갈수록 우울증 환자들은 더 심해지고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갈수록 외롭고 힘든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뭘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 여러분들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한 가지 삶의 이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견해 중에 한 견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또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이 참으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듭니다.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 그 어떤 철학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했던 디모데는 항상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성품과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디모데, 우울한 그 디모데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평생 문제가 뭐였냐면, 뭐 환경 뭐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우울질적인 그런 기질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럽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고 기질적으로 우울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너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잘 옆에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지지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문제는 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한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뭐그 기질도 약간 뭐 성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제일 문제였던 것은 그의 삶은 항상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여기 맥락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맥락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막 잘됐다라고 간증을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간증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과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죠. 11장 18절 먼저 읽고 그다음에 2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뭐 얘기하고요. 23절부터 자랑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로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삶이 정말 편해졌냐?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가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그 위기를 견뎌오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해야 될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항상 삶이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뭐 바깥으로 고난뿐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항상 자신이 세운 그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마치 그 자녀를 낳아놓은 부모가 결혼을 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나 이 고난을 받되. 그러니까 디모데의 지금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도 지금 늙어서 디모데는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부끄러워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잘 믿어서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남들은 잘 믿어서 잘 되고 나는 못 믿어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수많은 고통들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하는 얘기가 또 마지막 그 순간에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서도 이렇게 승리에 찬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아니었더라면 전혀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문제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오늘날 뭐 미국 시민권자? 게다가 이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가말리아 문화라고 하면요. 지금 뭐 미국의 뭐 하버드대나 그냥 아이비리그에 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인생이 다 보장된 사람. 뭐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을, 이 고통의 길을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걷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고백하게 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쓴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요. 이러한 고백들이 차고 넘칩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가요, 이 문장이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를 어떤 의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암담하고 우울하고 비참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그래, 내가 처한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날리고, 감옥 때문에 날리고, 사회 지면에 그냥 등장하는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또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 삶에 들이닥칠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뭐,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만만치 않죠. 계속해서 취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냐는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말 멋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멋지게 만듭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복음은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줍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인간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내 성격과 내 우울질적인 그 기질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황 때문에 충분히 낙담할 만했고, 디모데는 자신의 우울질적인 그 기질 때문에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디모데를 굳게 세우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우울질적인 그 기질 자체를 바꾸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기쁨과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함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요, 먼저 뭐가 복음이 아닌지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은요, 단순히 윤리와 어떤 행위와 도덕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삶에 필요한 어떤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배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준다라는 식의 너무 얄팍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읽어도 항상 어떻게 읽냐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교훈을 찾아내서 내가 쓸수 있는 나한테 유익되는 어떤 원리를 발견할까? 이 정도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일을 안 하고 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이고 또 심지어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단지 삶의 어떤 원리, 도덕, 규율, 행동, 방침,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단순히 뭐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뭐 정치를 개혁하고, 뭐 전쟁에 반대하고, 혹은 뭐 정치에 개입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전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을 모든 그 전부를 조망해주는 어떤 총체적인 관점인 거예요. 주일날만 행해지는 어떤 종교적인 이 주일날 드려진 예배와 봉사와 그 어떤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 전부를 다루고 있다고요. 두 번째로, 복음이 아닌 것은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안과 격려를 주어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얕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를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고통과 문제를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찾고 기독교를 찾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란 세상과는 단절돼서 예배당에서만 살고 찬송가만 부르고 그냥 황홀경에 빠져있는 광신자들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일을 멈추고 상상의 세계에 빠져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현실과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외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처럼 현실적인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성경만큼 더 현실적인 책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제대로 읽으면요,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아니라 제대로 읽으면 충격받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던 다윗, 이렇게 합했던 자였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음모를 꾸며서 죽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한 사람이었던 유다라는 사람도 그 며느리와 그 관계를 맺게 되고, 뭐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네, 막 그 이전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독교를 믿으면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외면할 수 있거나 그것을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냥 단순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엄중함이 있고 대범함이 있고 그리고 솔직함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4장 2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기독교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라 라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죽음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 현실을 당당하게 통과하게 만들고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익들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한 그 어떤 위로나 그 어떤 축복이나 그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목적도 아니에요. 교회 모임에 수십 년 동안 와서 앉아있다거나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유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도,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소망도, 진정한 감사와 그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독교가 주는 혜택을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평안함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믿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제공하는 모든 축복들은요,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오는 어떤 부산물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왜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날까지 저가 능히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게 믿음입니까? 되지 않을 것을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어떤 믿음이란 것을 초점을 두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분,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우울한 그 처지에 있는 디모데에게 너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고 있냐? 정신 좀 차려라. 힘좀 내봐라. 그 문제에서 좀 벗어나봐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디모데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그 길은 하나였는데 그것은 그에게 복음 전체를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이해되고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지, 나는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위로가 그 어떤 축복도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결코 위로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 자체가 아니라 축복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냥 당연히 따라오게 하는 그 진정한 복음, 그 복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그냥 친절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혹은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발 모르고 다니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말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또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고 또 능력을 주어서 모든 온갖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 그 복음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과 모든 역사와 온 우주와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그분은 전혀 자격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세상이 우리의 환경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목숨에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됐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수많은 축복들을 정말 그분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정말로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그 삶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요. 같이 읽고, 네, 정말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정말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정말 좋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참 믿음으로 우리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앞에 우리들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선하심과 또 아버지 높으심과 크신 그뜻 앞에서 저희들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오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 이후의 모든 세상까지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관점과 생각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이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지키실 그분을 아버지 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진정한 믿음과 복음에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정말 환경과 상황과 두려움과 또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감당하며 감수하며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말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또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주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며 또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